50 languages. 37. 37. 37. في الطريق. 이동 중. 이동 중. إنه يركب دراجة نارية. 그는 오토바이를 타요. 그는 오토바이를 타요. إنه يركب دراجة هوائية. 그는 자전거를 타요. 그는 자전거를 타요. إنه يسير على الأقدام. 그는 걸어가요. 그는 걸어가요. 마다 비사피나. 그는 배를 타고 가요. 그는 배를 타고 가요. 마다 빌카립. 그는 보트를 타고 가요. 그는 보트를 타고 가요. إنه يسبح. 그는 수영을 해요. 그는 수영을 해요. هل هذا المكان خطر؟ 여기는 위험해요. 여기는 위험해요. هل هناك خطر إن حاولت السفر بإيقاف سيارة؟ 혼자 히치하이킹 하는 것은 위험해요? 혼자 히치하이킹 하는 것은 위험해요? هل التنزه ليلا خطر؟ 밤에 혼자 산책하는 것은 위험해요? 밤에 혼자 산책하는 것은 위험해요? لقد ضللنا الطريق. 우리는 운전하다 길을 잃었어요. 우리는 운전하다 길을 잃었어요. نحن في الطريق الخطأ.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어요.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어요. علينا أن نعود من حيث أتينا.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أين يمكن إيقاف السيارة؟ 여기 어디에 주차할 수 있어요? 여기 어디에 주차할 수 있어요? هل هناك موقف للسيارات؟ 여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كم من الوقت يمكنني الوقوف هنا؟ 여기서 얼마나 오래 주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주차할 수 있어요? هل تمارس التزحلق على الجليد؟ 스키 타요? 스키 타요? هل ستصعد إلى القمة بالمصعد الهوائي؟ 스키 리프트 타고 꼭대기까지 가요? 스키 리프트 타고 꼭대기까지 가요? هل يمكنني استئجار زلاجة؟ 여기서 스키를 빌릴 수 있어요? 여기서 스키를 빌릴 수 있어요?